2018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 개띠의 해라 그렇게 부르죠. 이 개의 해이기 때문에 2018년 이 대한민국의 그 트렌드를 웩더독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트렌드가 웩더독스라고 하는 이 말, 곧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올해 주요한 경향이고 그 키워드가 될 거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전망해온 서울대학교의 김난도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현상을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그 현상들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라서 만든 표현이 웩더독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개의 꼬리가 그 개의 몸을, 몸통을 흔들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랍니다. 비주류가 주류를 끌어내리고 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현상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고 그런 사람들의 헛헛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경향들이 올해 우리 사회에 유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중에 이 특징적인 단어들을 뽑아보면서 저는 올해 이 경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경향은 소확행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소는 말 그대로 작을 소, 곧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줄여서 소확행. 이것이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유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고 각박한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경향,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소비가 이런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흐를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2017년은 대표적인 경향이 욜로죠. 현재를 즐기라,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18년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라. 저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2월 9일부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의 삶에 또 저와 관련된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소확행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트렌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심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7년은 가성비의 해였다 그럽니다. 고가의 과시욕의 그런 소비보다 가격 대비 효능이 높은, 말하자면 가성비가 높은 그런 소비가 2017년에 유행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2018년에는 가심비가 유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심적인 만족도가 높은 그런 소비를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죠. 가짜 약을 먹었는데 그게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은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먹었음에도 효능이 나타나는 효과가 이미 있었죠.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소비의 중요한 경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주고 불안을 잠재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소비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심비, 말하자면 작년에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가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안정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안정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케렌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생소한 단어들이죠. 저도 처음 듣는 보는 단어였습니다. 이 케렌시아라는 말은 스페인어라 그래요. 원래의 뜻은 나만이 알고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 그것이 케렌시아라 그래요. 원래 이 케렌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스페인에서는 투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우를 하는데 그 투우의 그 소가 투사와 마지막으로 그 결투하기 전에 그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가 케렌시아라 그럽니다. 이 소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잠시 자기의 숨을 고르는 그 소만의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 그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현대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공간이 이런 나만의 아늑한 휴식 공간, 케렌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케렌시아는 그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전장으로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말하자면 리빌딩의 공간, 그것을 케렌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재건을 위해서 충전하는 나만의 공간을 이 케렌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다면 올해 나에게 내가 나만의 그 휴식 공간과 충전의 그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도 각각 다르겠지만 이 케렌시아, 이것이 올해 우리나라의 유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워라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7년에도 유행했던 표현인데 이 워라벨이라는 말은 work, life, balance 이런 세 영어 단어의 첫자를 따서 워라벨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 work과 생활, life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워라벨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88년 이후에 태어나서 94년생까지를 워라벨 세대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세대는 과거와 같이 직장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은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적정하게 벌면서 잘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많이 벌지 않아도 자신을 가꾸고 또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또 뭔가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워라벨 세대의 특징인데 이것이 2018년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워라벨,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다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개인의 삶, 곧 우리의 일상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우리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18년은 이런 워라벨의 균형이 필요한 그러한 한 해, 그래서 이 균형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큐토크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역시 저도 처음 보는 말이었습니다. 영어에 큐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보면 예쁘다, 귀엽다,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큐트라고 그래요. 그 말과 크라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큐토크라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이 자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매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강점이 되고 힘이 되고 자본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만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매력만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토크라시, 매력이 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이 매력을 우리가 갖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2018년 우리나라를 전망하는 이 전문가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 2018년 키워드를 하나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리빌딩입니다.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건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세우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리빌딩. 올해 우리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리빌딩에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다섯 가지 표현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자면 올해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고 균형을 쌓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력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을 통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케렌시아를 통해서 나만의 그 재충전의 그런 그 공간과 시간을 통해 안정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매력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2018년 리빌딩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부터 2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까지 한 6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주간에는 제가 2018 리빌딩 이런 주제로 연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중심으로 여호사밧 또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리빌딩을 살펴볼 거고요. 또 포로 후기에 또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리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세워가야 할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리빌딩의 모델을 여호사밧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리빌딩은요, 특징적인 것이 실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표현하면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가?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북 분단의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왕이라 평가를 받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사돈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패를 하지요. 거기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작년에 혹 이제까지의 그 시간들 가운데 무엇인가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사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혹 여러분 중에는 무엇인가 불만족스럽고 자신에게 대해서 뭐 가족에게 대해서 교회에게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거나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거나 또 다시 세우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재건은, 리빌딩은 이런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실패하고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다시금 리빌딩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방식으로 리빌딩을 시도했는가 세 가지를 크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이든 교회든 리빌딩을 위해서는 신자는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아멘. 여호사밧의 리빌딩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을 따라갔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었습니다.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갔고 그와 함께 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싸우러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합에게 기대었습니다. 아합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합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을 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호사밧은 실패합니다. 거기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에게 기대어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후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책망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하기보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다시 리빌딩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공통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정말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자신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이제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현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유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불만족을 경험할 때 상식적인 반응은 회피하는 겁니다. 또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요, 숨으려고 그러고요,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려고만 합니다. 떠나려고만 합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병들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올해 우리가 정한 주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넘어진 자리, 그 실패한 자리,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금 변화의 리빌딩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올해 나만의 케렌시아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리빌딩의 공간 케렌시아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겐 새벽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필사가 될 수도 있고요. 1대1 양육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케렌시아를 찾고 또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시도한 리빌딩의 방법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재판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워라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찾는 그러한 모습.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일상생활이라는 삶의 자리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웁니다. 성읍마다 있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따라서 각 성에, 유다 각 마을에 재판관을 두었습니다. 재판관을 왜 두었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재판관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재판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검은색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아내는 흰색 드레스를 입죠. 왜요? 항복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갔듯이 항복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왜요?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요. 일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섬기려고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행하려고 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바뀝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물질이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내 힘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임과 열정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자신이 맡겨야 할 것과 자신이 힘써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한순간에도 일터이든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사회이든 삶의 한순간도 헛되게 허비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치열한 자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록 힘들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요, 앞서 말한 소확행, 작은 것에서도 확실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리빌딩의 모습이고요. 또 여호사밧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도 재판관을 세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아멘.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죠. 왜요? 그 목적 역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 자신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를 샬롬의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리빌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을 임명하지요.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고향 제일교회를 리빌딩하는 주역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서로의 언로가 막히지 않도록 소통과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로 간에 불통과 또 심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하고 중지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화롭고 또 샬롬의 분위기를 만들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리빌딩의 변화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맡은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 백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세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기쁘실 수 있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리빌딩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려면요, 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든 이건 공동체이든 삶의 변화와 리빌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길에는요,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우리가 함께 리빌딩을 세워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도전이 찾아올 겁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요, 사단은 안팎으로 도전을 줍니다. 마음에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외부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비난받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시비가 붙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든든히 먹어야 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요, 돈으로요,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사역에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도 재직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야 가파른 언덕을 넘어가면 그 비로소 내리막길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르막길에 그 도전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다가 만날 난관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현실의 아픔과 불만족을 오히려 리빌딩의 재건의 계기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열정이 있는 한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합시다.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재판관을 세우고 그리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리빌딩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